하루 1분 1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. Deep inside my heart.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어떤 곳에 있어도 I think about you. 어느샌가부터 욕심나요.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어. 부탁해 기적을 바랄게. 멀어 있네 잠을 깨는 내 아침. It's a miracle. 부탁해 태양이 비출 때 눈을 뜨면 들려오는 목소리. It's so beautiful. 하얀 미소 눈을 뗄 수 없죠. 용기 내 말할 거야. Oh, 용기 내 말할 거야. 내 진심이 너의 마음을